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도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